마셔봐요. 날개 없이도 하늘을 날 수 있어요. 창문을 열어봐요. 종종 걸음으로 행복이 들어와 자꾸 자꾸 웃어요. 정말 짜릿한 기분 해피래요. 내 마음은 항상 습관적으로 웃고 있어요. 해피래요. 내 눈에 담긴 아름다운 이 세상. 라라라라라라라 뭐가 그리 좋아서 웃기만 하냐고. 사랑스런 하루 나만 볼 수 있죠. 저 하늘을 향해 살짝 고개 들어요. 매일 설레는 기분 해피래요. 내 마음은 항상 습관적으로 웃고 있어요. 웃어봐요. 나처럼 그냥 꾸미지 않는 예쁜 얼굴로 불러봐요. 내 안에 있는